8 UBS. Hot Spot. 운동 부족 한양인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Hot Spot. 오늘은 5월 셋째 주 Hot Spot 시간입니다. 라치오스 라파파 카리오스 라파파 라치오스 한대 한양대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학교 축제 라치오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부스와 밤부터 시작되는 주점 그리고 축제의 꽃인 메인 무대까지. 축제의 첫날인 오늘부터 벌써 신이 나는데요. 다들 한양 좀 팔찌는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라디오 끝나자마자 팔찌 수령하고 메인 무대로 스탠딩 줄 서러 바로 달려갈 거랍니다. 그레이랑 로꼬, 싸이, 여자아이들, 그리고 폴킴까지 무척 기대되는 셀럽들의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이네요. 여러분도 오늘은 저처럼 다들 한껏 신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3일간은 잠깐 공부 잊고 마음 편히 축제나 즐겨보자고요. 공부에만 찌들어 있다가 오랜만에 여러분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밝은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은 파이팅 넘치고 열정적인 스포츠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레디 고! 스테이시의 Run to You. 불안 가리는 타입 안 해봐 제대로 망가질 수 없는 사이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그게 어디라도 wanna be there 가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니에 사라져도 사라져도 가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너 오늘 함께 알아볼 스포츠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한 쌍이 되어 춤추는 스포츠로 노래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활동의 일종이기도 한 댄스 스포츠는 예의범절도 익힐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댄스 스포츠에는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파소도 블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히 춤만 춘다고 모두 댄스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름에 스포츠가 들어가는 만큼 꼭 유산소성 운동적인 측면이 있어야 댄스 스포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즐겁게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춤섬도 고와지고 유산소 운동도 해서 체중 감량도 할 수 있고 댄스 스포츠 완전 일석이조의 운동이죠.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사교적 목적으로 댄스 스포츠를 많이 배웠지만 최근에는 신체 단련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동네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 등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답니다. 댄스 스포츠 세계의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씩 댄스 스포츠에 흥미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도겸의 고! 터질 듯 두근대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Run, get set, and go, ge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e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넘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걸. 난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모든 스포츠에 규칙이 있듯 댄스 스포츠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전이 된다거나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댄스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하는 에티켓들이랍니다. 여러 개의 에티켓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청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인 만큼 상대 파트너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파트너를 혼자서만 차지하면 안 된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티켓이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에티켓은 파트너의 기량에 맞춰 행동해야 한답니다. 아마 이건 파트너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스포츠라 생긴 에티켓이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스포츠 룰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많죠. 혹시 댄스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에티켓들 말고 다른 에티켓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시작 전에 규칙과 규정을 익히는 것처럼 댄스 스포츠도 꼭 에티켓을 익히고 시작해야 하는 운동이랍니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잊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돌려. No, yeah, no more 다만 너는 내 하늘은 무너졌네. Yeah, 이렇게 내쉬면 한숨이 내 맘을 찢자. 난 나의 빛이 내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가 큰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내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픔 조장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인데요. 운동을 하려면 근처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 교양 과목에도 댄스 스포츠가 있답니다. 헛스포츠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교양 스포츠 과목들은 전부 PF로만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이라 엄청난 꿀 교양 과목들이죠. 운동을 못해도 차근차근 수업에서 배워나가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나게 춤도 추면서 강의도 듣고 학점도 챙기고 이보다 더 좋은 교양 과목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교양 댄스 스포츠가 좋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답니다. 바로 교양 댄스 스포츠 강의에서 커플이 되는 학우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녀가 한 쌍이 되어 함께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기회도 생기고 해서 그런 거겠죠? 저도 제가 직접 수강한 강의는 아니라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문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도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꼭 도전해봐야겠어요. NCT 127의 영웅. Yeah, let me introduce you to some new steel. Yo, new steel, new steel. Bass kick swinging like a Bruce Lee. Bruce Lee, hey, yo, Bruce Lee. You wanna shimmy, shimmy, shimmy, body pump, nail. You know that pump, nail. You move your little pump, nail. 나라 부르 질러줘, Bruce Lee. Hey, yo, 나라 다녀 하루 종일 Bruce Lee. Coming up, 지금 여기로. Baby 느낌은 이 멋진 머리로 Fighting for day. 아무 생각 말고 너의 이야기대로 걸어와. 어두운 어제가 오늘을 삼켜버리기 전에 내 목소린 더 퍼져야 해. 소리치면 돼. 내게 no more trouble. Baby we go wild. Hey. One, two, seven, squad. Hey. 날 앞으로 찔러봐. 우리가 어디 가든 슛 내. drip 흘러넘쳐 guts 잃어버린 것 어디서든 말도 바보 조금 모든 like a quan 내 아픈 말을 피해 사명 Jackson day what's up baby going on baby you just gotta watch 생겨져 될 건 다 영화같이 거리거리마저 마셔라치 looking at everybody looking at me yeah I'm sick of movies 두려두려 하나씩 Bruce Lee 자비는 없지 ruthless drop it above my enemies like Bruce Lee 나는 낙지를 같은 장면이 반복한 끝에 언제나 날 무너뜨리고 소리 지면 돼 내게 no more drama Baby we go out hey. 1, 2, 7 squad hey. We are never gonna stop 끝이 안 보여도 가 나 부러질러줘 눈대 Yo 눈대 Come on 눈대 나 부러질러줘 Bruce Lee 날아다녀 아래쪽 Bruce Lee Yeah.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극적인 장면 그 깊은 곳에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들 Most Valuable Program MVP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TVN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차차차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2022년인 작년에 방영했던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몇 년간 예능계 트렌드가 바로 댄스와 연애 이 두 가지죠. 우리들의 차차차는 바로 이 두 가지 재미를 모두 잡은 예능이랍니다. 우리들의 차차차는 관계가 서먹해진 셀럽 부부들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며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관계 회복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서범 조각경 부부, 안현모 라이머 부부, 서경환 배윤정 부부, 이대은 트루디 부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넷상의 셀럽 부부들이 출연했는데요. 과연 이 부부들이 모두 댄스 스포츠를 통해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댄스 스포츠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호흡도 중요하고 파트너와의 정서적인 유대감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스포츠니까 제 생각엔 모두 긍정적인 결말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시다면 꼭 다시 보기로 시청해보세요. 엑소의 럭키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괜찮은 옷을 입었던 날 그렇게 너를 만났던 건 럭키 착하게 살아서 그래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잡아 도죄는 나 부서지는 햇살에 나만 미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 누네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어깨 기대 보는 너 저 하늘의 햇살에 너만 미추나 이렇게 눈부셔도 돼 So lucky my love So lucky to have you So lucky to be your love I am 같은 색깔을 좋아하고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걸 lucky 운명 같은 사랑인 거야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잡아도 죄는 나 부서지는 햇살에 나만 미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따뜻한 미소와 너와 나의 환상 내조와 I think I'm a lucky guy 너무 좋아 우린 지금 꿈속에 동화 Oh my god 제일 듣기 좋은 팝팝 그녀 목소리 날 녹여 like ice cream 그 모습 마치 cream 나의 처음이 너라서 Life Lived in Fair is a life half lived. 댄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화 댄싱 히어로의 명대사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인생은 반만 사는 인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사는 짧은 인생, 망설이기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엔 아깝잖아요. 조금 두렵더라도 후회 없이 인생 즐기며 살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한양가요제 본선 무대 참가자분들도 4학년 학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들 몇 년간 고민하다가 마지막 학년 후회 없이 노천 무대를 즐기고 싶으셔서 참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세상은 분명 더 넓고 재밌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축제 재밌게 즐기시고요. 저희 헙스가 열심히 준비한 한양가요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운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 UBS